H UBS。알쓸시라안녕하세요하고여러분알아두면쓸데있는 HBS 시사라디오알쓸시라입니다저희알쓸시라에선매주쏟아지는정보의홍수속에서여러분이알아두면좋을시사상식을보다재밌게알려드릴예정이랍니다뉴스에서심각하게다루는주제들너무먼나라이야기같지않으셨나요신문은재미없고지루하다고요알쓸시라에서재밌고알차게배워봐요어제인9월17일은88서울올림픽이개최된날입니다10월2일까지총16일간개최되었었는데요우리나라에서처음열린올림픽인만큼아직도그흔적들이많이남아있습니다올림픽공원잠실거리올림픽아파트등등세계인의신나는축제를여전히기념하고있죠우리나라는그후로2002년한일월드컵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성공적으로개최했는데요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과함께4대메이저국제대회를모두개최한선진국으로발돋움했습니다그래서오늘의주제는바로올림픽입니다함께알아보러가볼까요세계인의축제올림픽이름만들러도설레는이대회의시초는기원전9세기까지거슬러올라갑니다고대그리스의성소였던올림피아에서열리는대회라는뜻으로올림픽이라고불리우게되었습니다이후중세시대까지각가지체육시대대회를거쳐1894년프랑스의쿠베르탱남작이올림픽준비위원회를조직하여제1회아테네올림픽을개최하며시작되었죠그후근대올림픽은4년에한번씩한도시에서개최된다는특징을지닙니다현재는동계와하계올림픽이2년을주기로번갈아개최되고있습니다이를테면2018평창동계올림픽2020년도쿄하계올림픽이런식이죠이렇게세계인의축제여야할올림픽은전쟁의빌미가되기도독재에이용되기도테러의대상이되기도하는등여러일들을겪었습니다축제의상징인오륜기또한인종차별주의적요소를갖고만들어진것이라논란이되기도했죠파랑은유럽노랑은아시아검정은아프리카빨강은아메리카초록은호주를가리킨다는것인데요현재는그의미가세계각국의국기에서가장많이쓰이는색상들을사용함으로써전세계를의미한다는정의로바뀌었습니다실제로파랑노랑검정빨강초록그리고바탕인흰색을포함해6색상을전혀사용하지않는국기는없다고해요그러고보니태극기의모든색상도오륜기에들어있네요신기하죠올림픽으로인해전세계 TV 송출기술도참많이발전했는데요 HD 방송컬러송출동시송출등현재 TV 방송의필수적인부분들이거의대부분올림픽을통해시장에소개되고있습니다세계인의축제인만큼전세계인에게광고할수있는좋은기회이기때문이죠방송쪽뿐만아니라여러기업들이올림픽을후원하고올림픽을통해자신들의기술을선보입니다2018년평창에선반도체회사인인텔의지원을받아1218개의드론을이용한드론쇼를선보이기도했습니다2024년내년이맘때에는제33회파리올림픽을통해이런신기술들을접할수있을것같습니다예술과낭만의도시에서열릴세계인의축제가기대되지않으신가요하지만이런올림픽에도그림자는존재합니다가장대표적인것은비리와매수죠이른바개최국어드밴티지라고하여심판이편파판정을하는경우는비일비재합니다다들2018소치동계올림픽에서김연아선수가은메달을목에걸며눈물을흘리던순간을기억하실텐데요 그 외에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반칙을 범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등 몇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선 미국이 IOC를 실제로 매수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죠. 엇나간 경쟁심은 국가 간의 패권 다툼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종목마다 순위를 매기고 또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다 보니 줄 세우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특히 과거 공산권 국가들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약물로 인한 올림픽 참가 자격 정지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고요. 이념이나 사상의 선전수단으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 독일을 선전하는 데 쓰였고, 냉전 시기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88 서울 올림픽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죠. 신군부 세력과 함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탄압하던 전 대통령은 일본 우익 측에 밀사였던 세지마 류조의 언지를 받아 올림픽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유치에 성공하긴 하였으나 외국인들과 외신에게 서울의 지저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판잣집과 달동네를 거의 대부분 철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철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개최하는 타국에서도 왕왕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유치 도시의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도시의 전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빈민들의 삶의 터전과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한국 최초의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상계동 올림픽에는 생존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는 빈민들과 그를 짓밟는 공권력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빛나는 메달과는 대비되는 어두운 부분들 또한 존재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상업적인 행사이다 보니 이권을 비롯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올림픽 정신을 되새기며 점점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제로 바꾸어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Yeah. 오늘은 88 서울올림픽을 되돌아보며 올림픽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가족들과 TV 앞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기만 했었는데 세계인의 축제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참 많았네요. 파리올림픽은 논란 없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폐막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시라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양재웅,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